제이스토크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결산이 되겠네요. 지금 하반기 시작한 지 한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토론토는 여전히 먹구름 상태고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백기투항을 해야 될 상황이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소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열혈 팬이지만 뭐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겠죠. 토론토는 올 시즌 가망이 없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지금 기량과 실력으로는 지금부터 정말 6할 승률을 계속 기록을 해야지 간신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5할도 못 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2018년을 도모를 해야겠죠. 그동안 여러 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시카고 컵스에서 포수 미겔 몬테로를 토론토 주전 포수 러셀 마틴의 백업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이제 추후에 선수를 한 명 보내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 몬테로 선수는요, 컵스에서 팀메이트들과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제이크 아리에타가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도루를 무려 7번이나 허용을 했는데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도루 저지를 못한 게 자신의 실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수 아리에타의 심하게 느린 딜리버리 때문이라고 동요를 탓했죠.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인터뷰에서 같은 팀 동료를 까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언리튼 룰, 즉 불문율입니다. 그 사건 이후 컵스의 슬러거 앤소니 리조라는 선수는 몬테로가 그 불문율을 어겼다고 분개하면서 인터뷰에서 몬테로 선수를 깠죠. 그럼 이제 동료를 인터뷰에서 깐 리조 선수도 불문율을 어긴 거 아닌가요? 좀 돌고 도는 좀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토론토는 수비는 구멍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력은 좀 괜찮은 그런 백업 포수를 갖게 됐는데 몬테로는 올해 34살이에요. 노장이죠. 애리조나와 시카고 컵스에서 활동을 했고 근데 이제 토론토의 홈구장인 로저스 센터에서는 단 한 경기도 못 해봤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한 시즌 최다 홈런은 2018년에 기록했던 18개, 최다 타점은 2012년에 기록한 88개, 타율은 2009년에 기록했던 2할 9푼 4리. 2017년 올해는 44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2할 8푼 6리를 기록 중입니다. 뭐 백업이 아니라 풀 시즌을 주전으로 뛰면 한 2할 8푼의 높은 타율에 홈런 15개, 한 70타점 정도 해주는 공격력은 썩 괜찮은 포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토론토 주전 포수 러셀 마틴보다는 공격력은 좀 나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비력에서 큰 차이가 있으니 그 안방을 좀 함부로 맡기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로써 러셀 마틴의 백업으로 활약을 했던 루크 메일리 선수, 전 이 선수 굉장히 좋았는데요. 마이너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메일리는 타격이 젬병입니다. 정말 못 쳐요. 근데 수비력 하나는 이미 마틴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도루 저지율 굉장히 좋고요. 젊은 선수답지 않게 투수 리드를 아주 잘해요. 이 J.A. 헵이나 리리아노 같은 이제 베테랑 선수들도 이 메일리의 리드에 감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타격만 조금 된다면 뭐 마틴을 트레이드 시키고 메일리 선수를 주전으로 써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동안 이 몬테로 선수를 영입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올 시즌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죠. 토론토 1루수 저스틴 스모크가 2017년 올스타 게임 주전 1루수로 선발이 됐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2할 3푼을 넘기지 않는 타율에 정말 모 아니면 도 스타일의 그런 타격, 뭐 삼진 머신이라는 오명을 썼었는데 올 시즌은 3할 안팎의 정말 높은 타율이죠. 그리고 시즌 절반 만에 25개 홈런을 쳤습니다. 그리고 60개에 육박하는 타점을 올렸죠. 어제 보스턴과의 경기에서는 홈런 두 방을 쳤고요. 타점 3개를 쓸어 담았습니다. 정말 올 시즌 집단적으로 극심한 슬럼프에 빠진 토론토의 라인업에 산소호흡기를 그나마 달아준 선수인데 올 시즌 바로 전에 2년 800만 달러 연장 계약 소식이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팀 옵션으로 다 합치면 이제 3년 계약인데 그 당시 팬들이 이제 프런트를 굉장히 욕했습니다. 왜 그런 선수한테 그런 조건에 계약을 했느냐. 그것도 3년씩이나. 하지만 지금 완전히 토론토의 영웅 대접을 받고 있죠. 올스타 경기 1루수 부문 그 투표 그 상황이 원래 캔사스시티 로열스의 1루수 에릭 호스머가 1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2위였던 저스틴 스모크가 막판에 역전을 해서 올스타 게임 주전 1루수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타 하나를 쳐냈죠. 뭐 캐나다 유일의 팀이라서 캐나다 전체가 거의 뭐 몰표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페이스로 봐서 저스틴 스모크는 올 시즌 한 2할 9푼의 타율에 홈런 40개 그리고 100타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커리어 피크를 찍게 되는데 그런데도 내년에도 400만 달러의 엄청나게 저렴한 연봉으로 쓸 수가 있죠. 이건 정말 프런트를 욕할 게 아니라 극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스타 게임에 정말 올 시즌 생애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클로저 로베르토 오스나 선수도 참가를 했습니다. 오스나는 22경기 연속 세이브라는 후덜덜한 기록을 세웠죠. 그래서 올스타에 선정이 됐는데 토론토 클로저 오스나는 이제 겨우 22살입니다. 그런데도 3년 연속으로 지금 고정 클로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19살 때 이 빅리그의 클로저로 주전으로 계속 활동을 해왔다는 건 정말 지금부터 꾸준히 클로저로만 활동을 하면 은퇴하고 나서는 뭐 명예의 전당 헌액될 건 당연하고요. 최다 세이브는 당연히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이 마리아노 리베라 선수이죠. 그 선수 기록도 충분히 깰 수가 있는데 물론 선발로 전환이 안 된다면 말이죠. 올 시즌 거의 뭐 한 40세이브 이상 기록할 수 있는데 팀이 어느 정도 승리를 계속 거둬줄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문제이고요. 아무튼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5년 아메리칸 리그 MVP였던 3루수 조시 도널스는 아쉽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부상으로 전반기 대부분을 날려버렸죠. 토론토 에이스 마커스 스트로먼은 9승 5패, 방어율 3.28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올스타에 뽑히지 않았다고 실망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방어율 3점대 초반은 아주 훌륭하죠. 다른 지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옥같은 동부지구에서는 매우 훌륭한 성적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트로만 선수를 지지하지만 그래도 크리스 세일이나 델러스 카이클 뭐 이런 선수의 레벨의 스탯이 아니라면 사실 올스타에 뽑히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커스 스트로만 선수의 그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스탯으로는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토론토가 좀처럼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운데 구단 프런트가 대대적인 파이어 세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랜차이즈 플레이어인 3루수 조시 도널슨도 트레이드 매물로 거론이 되고 있죠. 오승환 선수가 속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MVP 출신인데다가 나이도 적당하고요. 부상 없이 풀 시즌을 소화하면 3할 타율에 40홈런, 120타점 뭐 그 정도 레벨의 수준의 스탯을 정말 꾸준히 찍어주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스타 선수죠. 정말 이런 선수를 받으면 어느 팀이든 팀 내 유망주 순위 1, 2, 3위를 한꺼번에 내놓아야 할, 뭐 그래야지만 트레이드가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각종 TV나 라디오 이런 스포츠 쇼에서 보면 전문가들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도널슨의 주가가 절정에 다다른 지금 팔아서 정말 짭짤하게 대가를 챙겨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다른 쪽은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답게 대우를 해서 장기 계약으로 토론토에 꽁꽁 묶어놔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자 쪽입니다. 도널슨이 지난 3년간 토론토에 공헌한 바는 지난 10년간 호세 바티스타가 토론토에 공헌한 바에 뒤지지 않죠. 이런 프랜차이즈 선수를 그냥 단지 리빌딩이라는 이유로 팔아치우는 거는 그거는 팬들을 위하는 그런 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텍사스주에 속한 팀들, 그러니까 텍사스 레인저스 그리고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좀 토론토 팬으로서는 좀 양아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토가 주로 악연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토론토가 워낙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팀이다 보니까요. 매 순간마다 감정 표출을 좀 솔직하게 합니다. 뭐 잘못된 건 전혀 아니고요. 2년 전 플레이오프에서 호세 바티스타 선수가 배트플립을 좀 크게 했었죠. 뭐 하나의 팬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그게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켰을 때 투수가 주먹으로 아싸 하면서 환호하고 그게 그 야구 보는 재미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물론 상대방 선수 삼진을 당한 선수가 보면 그게 굉장히 고까워 보이고 또 배트플립 같은 경우도 홈런을 맞은 투수라면 그 자체도 또 좀 고깝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 감정을 다 꼭꼭 억눌러 가면서 그럼 무슨 재미로 야구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문제 삼아서 이 유독 텍사스와 휴스턴 선수들이 특히 좀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활약을 한 선수들이 주먹을 불끈지면서 환호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걸 가지고 상대팀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보복도 하고 또 보복하겠다 예고도 하고 정말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인 것 같습니다. 그럼 축구에서 골 넣고서 세레머니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겠네요. 뭐 배구에서 득점에 성공하면 주먹 쥐고 포효를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세레머니 자체가 경기의 일부 아닌가요? 그 팬들을 위한 서비스이기도 하고 뭐 대놓고 상대팀 보란듯이 막 조롱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해야겠지만 이 텍사스주에 있는 팀들은 정말 뭐만 해도 반발하고 그건 그 선수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 베베 꼬인 거죠. 심성이. 특히 휴스턴 선수들은 올 시즌 매우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거만합니다. 뭐 배트플립을 한다든지 이 투수들이 좀 환호하고 그런 걸 보면 뭐 불문율이 어쩌네 하면서 빈볼 던지고 정말 양아치 같은 짓을 일삼는 그런 정말 나쁜 팀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야말로 스포츠맨십을 망각한 플레이 아닌가요? 제이스토크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토론토가 이 파이어세일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리툴링 수준의 메이크오버에 들어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코 리리아노 그리고 마르코 에스트라다, JP 하월, 조 스미스, 스티브 피어스 이런 이제 세컨 티어 선수들이죠. 공식적으로 매물로 내놓았다고 해요. 이제 뭐 자유계약까지 1년밖에 안 남은 선수들이라서 어차피 붙잡을 생각이 없으면 매물로 내놓는 게 그래서 렌트 선수들로 좀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의 자원으로 쓸 수 있게끔 내놓는 게 사실 현명한 선택이죠. 이 본격적인 리빌딩을 하겠다면 도널슨, 스트로먼, 산체스, 필라, 오스나, 마틴 뭐 이런 스타급 선수들을 매물로 내놓고 이제 그들의 가치에 맞는 엄청난 유망주를 또 챙겨와야 하는데 당분간은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팀을 재정비하려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런 방향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루머에 의하면 플로리다 말린스의 이루스 디 고든을 영입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좀 토론토가 이루스가 굉장히 타격이 좋은 선수가 있어요. 네본 트레비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인저리 프론이에요. 정말 풀 시즌을 뛰면 정말 MVP급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툭 하면 어디 아프다 하면서 계속 지금 부상자 명단에 습관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MVP급이면 뭐합니까? 정작 필드에서는 뛰는 그 횟수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나이 서른에 디 고든을 영입하려 한다고 하는데 이해는 됩니다. 지금 트레비스 선수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이루스가 주전으로 뛸 선수가 필요하고 또 디 고든은 또 한국에서 또 유명한 선수죠. 류현진 선수 때문에 LA 다저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디 고든도 몇 년 전에 LA에서 활약을 하면서 한국에 많은 팬을 두고 있죠. 디 고든 선수는 지금 30살인데 아직도 스피디합니다. 지금 뭐 거의 40개 가까운 도루를 했나요? 현재까지 수비도 괜찮고요. 타율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한 2할 9푼 정도 치는 선수인데 연봉이 좀 셉니다. 그리고 이제 30이라서 이제 스피드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지금보다. 이제 도루 수도 올 시즌 한 40개 정도 하게 된다면 이제 내년에는 30개가 될 것이고 이제 한 10개씩 차츰차츰 이제 줄어든다는 건데 이제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영입을 하든지 할 텐데요. 아무튼 저는 찬성입니다. 디 고든 선수는 이제 스타성도 있고요. 좀 너무 노쇠했어요. 우리 팀은요. 좀 스피드가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디 고든의 영입이 신의 한 수가 돼서 올 하반기 그리고 2018년까지 좀 금년 전반기와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메리칸 리그 팀들 중에서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의 성적만 따져보면요 2015년부터 토론토가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86승 56패. 그러니까 토론토는 전형적인 하반기 팀입니다. 전반기는 말아먹어도 하반기에서 그걸 다 만회하고 플레이오프에 또 진출하는 그런 저력을 지난 2년 동안 보여줬었죠. 사실 2년 전 토론토 전반기 끝나고 나서 성적이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형편없었는데 그때 데이비 프라이스, 트로이 툴루이츠키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팀 분위기가 확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아마 올 시즌도 이제 하반기에 디고든이든 누구든 간에 정말 큰 맘 먹고 질러서 좀 팀 분위기를 팀의 DNA를 좀 바꾸면 2년 전처럼 못하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게 활력소가 돼서 토론토 플레이오프 진출에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또 희망을 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런트의 선택이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KBO,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죠. 메이저리그와의 그 팬서비스 차이라면서 그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와 정말 한국 선수들 너무하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이 자기들이 또 이제 연예인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게임 끝나서 팀 버스로 이동을 하는 선수들한테 그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악수 한번 하자, 사인 좀 해달라. 팬들이 정말 집에도 안 가고 선수들 나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서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못 본 척 그냥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슈퍼스타 선수들도 팬들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지거든요. 자기네들이 정말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연봉으로 받는 게 다 팬들 때문이라는 걸 아니까 계약할 때 이 구단이 그런 걸 조건으로 넣는다고 해요. 계약에 할 때 이 팬들 팬 서비스 확실히 해라. 그래서 그런지 이 팬들을 위한 배려 이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면 정말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다 응해주고 셀카 찍는데 같이 또 찍어주고 한국 선수들은 정반대예요. 저 이제 KBO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다 팀 한 팀의 그 팀 선수들 전부 다가 다 스타 선수들은 아니지 않을 텐데 전부 다 그냥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냥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고 손이 막 내밀어지는데 그건 못 본 척 그냥 지나가고 와 이거 완전 팬들 알기를 뭘로 하는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연예인들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 외국인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은 오히려 그런 걸 즐기거든요. 그래서 악수도 해주고 사인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한국 선수들만 그냥 이게 문화의 차이라고 해도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류현진 선수도 한국에서 응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알고 보니까 한국 이제 한화에서 활동을 할 때 그렇게 팬들의 사인을 잘 안 해줬다고 해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해서 이제 외국인들 팬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다 일일이 응해주면서 메이저리그 가서 그래줄 그럴 거면서 왜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국 팬들한테는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아하시는데요. 이런 건 좀 시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말 팬들이 없으면 프로야구도 없을 텐데 말이죠. 정말 어깨에 딱 힘주고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렇게 팬들을 무시하고 버스에 오르는 모습 정말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라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요. 이 메이저리그와 뭐 기량 차이, 뭐 무슨 뭐 구장의 이런 퀄리티 차이 이런 거는 뭐 따질 필요도 없이 일단 이거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사인 좀 해주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악수해주고 좀 환하게 뭐 눈도 맞춰주고 미소도 지어주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프로 선수라면 당연히 해야 될 본분 아닌가요? 근데 정말 연예인병에 걸린 그 한국 선수들 보니까 저라도 정말 굉장히 화가 치밀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좀 느끼는 바가 좀 컸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도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셔서 이제 그래서 눈들이 좀 그런 쪽으로 또 많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 선수들의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에 지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좀 메이저리그 선수들 좀 닮아가서 팬서비스는 정말 프로 선수로서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진행을 해본 제이스토크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할 때는 좀 토론토가 반등을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더 암담해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좀 이런저런 트레이드 소식이 많이 들려서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또 채워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제이스토크 얼마나 잘 매번 챙겨서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토론토 교민분들 또 캐나다 계시는 교민분들은 뭐 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와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TV만 틀면 나오는 게 토론토 블루제이스 게임 아니면 이제 온갖 그 NHL 하키 경기들인데 좀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라면 제이스토크 들으시면서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어떤 팀인지 또 서서히 좀 알아가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야구 즐기시는데 또 하나의 또, 또 작게나마 도움이 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제이스토크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